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8세 즈음하여 인민무력송에서는 21일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용화 감상회를 마련했습니다. 용화 감상회에는 무관단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기록영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영적 조선인민군 창군 85돌 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 시위 주최 106 2017 4.25를 감상했습니다.